1.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중요성.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가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문제를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그의 증언은 국정원의 공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선관위는 이를 부정하며 각종 변명을 내놓았고 언론도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도태우 변호사의 질의 과정에서 백종욱 차장은 선관위의 부실한 보안 체계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2023년 10월 국정원 보고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인터넷 망과의 분리 실패. 도태우 변호사는 백종욱 3차장에게 보안 점검 당시의 인상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백종욱 3차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선관위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 당연히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인터넷과 선거망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적 안보 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백종욱 3차장은 선관위 보안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안보실장 역시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취약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비상사태로 본 것이다. 3. 선관위의 감사 거부와 보안 점검 회피. 백종욱 차장은 선관위가 2023년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보안 점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업무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23년 5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나자 무려 1200건의 불법 채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선거 업무와 관련한 감사 역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선거 보안 점검도 진행하지 않았던 선관위가 내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검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4.5%만 점검된 선관위 시스템과 추가적인 부정 가능성.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가 보유한 6,400대의 장비 중 단 317대 약 5%만 점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백종욱 차장은 기간 내에 모든 장비를 점검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5%만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태우 변호사는 만약 나머지 95%를 점검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백종욱 차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을 경우 선거 조작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성, 투표지 무단 인쇄 가능성, 선거 도장 탈취 가능성 등 선관위 내부 조력자 없이도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허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5. 선관위의 내부 보고와 해명 모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도태우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백종욱 차장은 맞다, 당시 사무총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즉,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변명과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윈스 WINS라는 특정 보안 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정원의 점검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업체는 핵심적인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종욱 차장은 국정원의 점검 실력과 윈스의 실력은 다르다. 국정원은 오랜 기간 점검을 진행하며 사이버 적성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해킹 방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수준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관위가 신뢰할 수 없는 보안 업체를 통해 보안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했고, 이를 근거로 국정원의 점검 결과를 무시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도태우 변호사의 질의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답변, 선관위 보안 문제의 심각성. 1. 선관위 보안 문제와 해킹 가능성. 도태우 변호사는 업무망과 선거망이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선관위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업무망과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측은 변명으로 국정원의 정보를 줬기에 해킹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백종욱 차장은 이를 즉각 반박하며 국정원이 점검을 위해 제공받은 도구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선관위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선관위가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은 망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보안 수준이 형편없다는 증거가 비밀번호 12345 같은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부실하게 운영되었음에서 드러났다. 백종욱 차장은 이런 보안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에 달한다고 증언하며 사실상 선관위 시스템이 뚫어주십시오라는 수준으로 열려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북한의 해킹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해킹 메일의 위험성과 북한의 해킹 공격. 도태우 변호사는 해킹 메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종욱 차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해킹 메일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선관위 같은 기관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해킹 메일 공격이며 실제로 이란 해커들이 사우디 아람코에 해킹 메일을 보내 내부로 확산시켜 3만 5천 대의 PC를 불능 상태로 만든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했을 경우 단순한 이메일 한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시스템 전체에 접근해 내부 자료를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백종욱 차장은 이어서 2020년, 2022년 3년간 북한의 해킹 공격 중 74%가 해킹 메일을 통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 메일 한 개만으로도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태우 변호사는 해킹 메일이 내부 조력자 없이도 유권자 정보를 위조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고, 백종욱 차장은 내부 확산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이 선관위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면 유권자 명부 조작, 사전투표자 기록 변경 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3. 선관위 서버 보존 문제와 PC 반납 논란. 도태우 변호사는 2년간 북한의 해킹 8건에 대한 점검을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백종욱 차장은 점검을 했지만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선거 당시 임대했던 PC를 반납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선관위가 사용했던 PC를 선거 이후 외부로 반출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해킹한 후 선관위의 시스템에서 정확히 어떤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PC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미 반출된 상태라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당시 선관위 PC가 해킹되어 대외비 자료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는가라고 물었고, 백종욱 차장은 맞다.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2021년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한 사실을 통보했으나 선관위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두 번째 해킹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여적죄 행위라 할 수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관위 내부망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방치했다. 이에 대해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성과 보안 취약점. 1. 통합선거인명부의 조작 가능성과 유령 투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보안 취약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해당 취약점과 관련해 백종욱 차장에게 이를 통해서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백종욱 차장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더 나아가 가상의 유권자 정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시스템적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즉, 명부 변경이 가능하며 제공된 보안 시스템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점검 결과였다. 이 선관위의 해명과 국정원의 반박. 선관위는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침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종욱 차장은 그것은 아예 다른 루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보안 시스템이 있었어도 악성 해커는 침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보안 시스템의 유무와 관계없이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 시연을 두고 선관위는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일부러 해제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침투할 수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백종욱 차장은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탐지가 안 되게끔 들어온 것이며 다른 경로를 통해 침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무능과 보안 허점을 숨기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를 정리하며 심지어 보안 시스템이 있었어도 악성 해커는 침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보안 업체를 통해 아무리 보안 경고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북한 해커들은 이를 무력화한 후 침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국정원이 보여주었다. 3.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과 악성 코드 감염 위험. 국제적인 해킹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상위 10위권 해커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먼저 돌려본 후 탐지가 되지 않는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들은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해킹을 탐지했느냐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종욱 차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며 선관위의 무능과 보안 문제를 인정했다. 4. 투표관리관 권한 탈취 및 사전투표 용지 무단 인쇄 가능성. 도태우 변호사는 투표관리관의 권한을 탈취하는 것이 가능했느냐고 질문했고, 백종욱 차장은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권한이 외부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변했다. 이는 외부에서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무단 인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거 조작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의 존재를 숨겼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도태우 변호사가 선관위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테스트 프로그램을 넘겨받았느냐고 묻자 백종욱 차장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이다. 5. 선관위의 조직적 증거 은폐 행위. 선관위는 보안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연수울 재검표 당시 배춧잎 투표지 사건이다. 당시 변호인들이 해당 투표지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막았고, 선관위가 직접 사진을 촬영한 후 나중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진이 삭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은폐 행위였다. 또한 선관위 서버 보전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해체하여 이전시키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저질렀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만 제출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증거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6. 사전투표소에서 비인가 장비 연결을 통한 해킹 가능성. 도태우 변호사는 사전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투표용지 발급기에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면 선거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백종욱 차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시스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며, 이론적으로 투표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수원의 서버가 취약하여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계정 탈취가 가능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의 망을 섞어 사용한 것이 보안 취약점을 유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허점들이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와 선거 시스템 보안 문제. 1. 국가 비상사태 우려. 백종욱 차장은 공무원으로서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시스템 관련해서 보안 점검만 했을 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선거 조작 개입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선거 며칠 전 선거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파괴될 경우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 차장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했고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이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했다. 계엄의 정당성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확립되고 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해외 테러 조직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백 차장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현재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서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수십 년간 반복된 부정과 무능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중국, 북한, 미중 패권 전쟁, 중동 전쟁, 러우 전쟁, 경제 위기, 산업 위기 등 다방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국민 주권이 침탈당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이 보안 상태 위험한 선관위 서버. 계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계엄은 합법이며 필요하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계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모순적이다. 국회의 내란죄 철회 조치는 내란죄 적용이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래도 계엄은 불법이었다는 논리를 통해 계엄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국힘당의 일부 인사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은 합법이며 이를 자신 있게 주장해야만 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보안 점검을 하러 간 것이 맞죠? 라고 질문했고 백 차장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해킹이 가능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가능하며 투표지 무단 인쇄도 가능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백 차장은 점검 사항에서 나온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국정원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부정선거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국힘당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선관위의 해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선관위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 선관위를 향한 강력한 규탄과 조사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3. 외세 개입 충분히 가능한 취약점. 현재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신원식 실장, 이상민 장관 등의 발언을 종합해 중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여론 조작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 등 현대전 개념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준전시 상황에 놓여 있다. 신원식 실장은 계엄을 반대했지만 방법론 차원의 문제였으며 이상민 장관은 계엄은 합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백종욱 차장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가능, 투표지 탈취 가능, 도장 탈취 가능, 북한 해커들의 자유로운 출입 등 선관위가 주장하는 문을 열어줬느냐 안 열어줬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공격 시스템을 가동해본 결과 5%만 점검했음에도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전체 점검을 했을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4. 하이브리드 전쟁 중 계엄 선포는 합법적.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의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은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선관위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서버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서려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초급 장교 및 킬체인 예산 삭감, 원전 규제 강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가? 언론과 국회, 국힘당 일부까지 대통령을 배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입각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용섭 전북대 명예교수는 계엄의 세 번째 유형으로 공익 목적을 위한 연성계엄을 제시했으며 현재 국민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다. 지지율이 50%를 돌파하고 청년층의 과반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이를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